내게 무엇보다 소중했던 사람이 언제나 내 곁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사람이 날 두고 가네요. 내 가슴이 죽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난 아직도 그대 걱정뿐인데 나에게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날 떠났네요. 나 사랑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. 나 지금 그대에게 가고 있어요. 그대 없이 난 이제 단 하루도 살지 못해서 가슴으로 운다. 내가 정말 사랑했던 모습도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던 마음도 뒤를 돌아보며 서 있을 것만 같은데 돌아보며 그대가 없네요. 바보같이 이런 내 속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날 떠나네. 사랑해요 내 말.